최시철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외무성 대피단이 26일 필리핀 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. 최시철 외무성 부상은 방문 기간 엔리케 곤살레스 마날로 필리핀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습니다.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현 정세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진행했습니다.